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사랑의 세계 이 노래를 감상하겠습니다. 문기창 작사, 차경주 작곡인 가요 사랑의 세계는 주체 91, 2002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더 넓은 대지와 같이 크나큰 사랑, 끝없는 바다처럼 마를 줄 모르는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한없이 은혜로운 품은 우리 민 모두가 안겨 사는 영원한 삶의 품, 태양의 품이라는 것을 뜨겁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아버지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과 나라는 소중적 주인공을 드넓은 대지와 그 속에서 움터나는 새싹으로 또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와 그 속에서 흩날리는 작은 물방울로 대비 묘사함으로써 우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열렬하면서도 심오한 사랑의 세계를 매력적으로 흉상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독특한 가사 형상은 소박하면서도 정답고 지향적인 선율 청소라에서 더욱더 이지를 띠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4개 악단으로 되어 있는 보통 속도의 노래 선율은 두 소절을 단위로 해서 모방과 반복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 하여 들으면 누구나 인차 따라 부를 수 있으며 깊은 이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높은 사상기술성으로 하여 우리 민의 생활의 정다운 길동으로 뜨거운 심장의 노래 되어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와 더불어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상의 하나요라 이 노래를 감상하겠습니다. 배룡택 작사, 박진국 작곡인 가요 세상의 하나요라는 주제 84 1995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위대한 태양을 모시어 인민 모두가 아름다운 행복과 보람찬 삶을 누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다는 사상을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사에서 노래되고 있듯이 이육당과의 대비 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되는 살기 좋은 내조국에 대한 끝없는 긍지와 열렬한 칭송의 감정은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받아안게 하고 있으며 이 나라를 영원한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나라로 온 세상이 보란듯이 빛내어 나갈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도록 하여줍니다. 가사의 사상적 내용은 소박하고 평이하면서도 뜻이 깊은 시호들과 재치 있는 비유적 수법, 잘 짜인 운율 조직 등을 하여 시적으로 정서적으로 훌륭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 형상에 맞게 선율 역시 밝고 따뜻한 정서로 가요의 예술적 품위를 높여줍니다. 안온하면서도 밝은 정서를 안고 있는 가요의 선율 형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용도자를 모시고 주체의 나라 인민의 낙원에서 사는 우리 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풍부한 정서와 뜨거운 격정 속에 받아낼 수 있게 합니다. 가요는 우리 민의 가슴 속에 차 넘치는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개성적이고 특색 있는 선율로 형상한 것으로 해서 인민들의 깊은 사랑 속에 놀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